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되었다. 이후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NLL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고 태안에서 조선인민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시신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 요구에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대준 씨가 부채 등의 이유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은 은폐 시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2021년, 유족 이래진 씨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문재인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와 청와대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공식적인 재조사, 진상 조사, 수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돼서야 제대로 조사 진행. 결국 2022년 6월 정권이 바뀐 후 윤석열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는 기존 발표를 번복하며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7월에는 국민의힘과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사건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고, 10월에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건 은폐 조작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강력히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 정권 교체 후 기존 발표 번복 및 재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6월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기존의 자진 월북 발표를 번복하며 월북 시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건 은폐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조치였다.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건 은폐 조작 기록 규명.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감사원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3. 검찰 수사 및 관련자 처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4년에도 관련 재판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배상금 지급 촉구. 2023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북한이 유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또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 국제사회의 북한의 책임 알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미국 및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2024년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민간인 납치 및 살해 문제를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협력을 강화했다. 6.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지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민간인 사살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협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의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 결과 밝혀진 문재인 정부의 은폐 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했으나 통일부 등 관계기관의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후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원도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북한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탐색 작전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대준 씨는 차가운 서해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후 시신이 소각됐다. 사건 발생 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합참의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그에 따라 합참은 군 첩보 보고서 60건과 MIMS 군사정보체계 내 비밀자료 123건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는 기자들에게 실종된 공무원이 생존 상태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더 나아가 해양경찰은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을 공개하며 그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22일 사건이 발생한 후 9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월북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 의도 목적 등 가 없었음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경은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채무 등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며 자진 월북이 맞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법원 심판 결과 2023년 12월 7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당시 국가안보실이 군의 비밀정보 첩보 60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해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유족에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허위 정보를 발표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들의 책임을 묻고자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건 은폐 및 조작 혐의가 사실이라고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의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이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평가하며 취재했다.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2022년 4월 유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북한은 유족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유족은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시송달을 승인하며 최종적으로 유족이 승소했다.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하며 법원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억 원 지급을 판결한 것을 환영했다. 또한 배상금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자금에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경문협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살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 사건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의 오토 원비어 사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과 비교하며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문협을 통한 배상금 지급 가능성. 유족은 배상금 지급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에 청구할 예정이다.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로부터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받아 북측에 송금해온 단체로 현재 약 28억 원을 공탁해 두고 있다. 그러나 경문협은 과거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때마다 지급을 거부해왔다. 북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자금을 송금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유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 약 6,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북한 화물선을 강제 매각하는 조치까지 승인했다. 반면 한국 법원은 경문협의 자금을 북한 단체나 주민의 돈으로 간주하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방부 장관 서욱, 국정원장 박지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국가가 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건을 은폐한 데 대한 형사 책임도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사건에 연루된 정당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 편이 아니었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정부에서 삭제한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유족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던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일 박근혜나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다면 민주당은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적국의 살인사건을 은폐 및 조작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결과 유족의 대응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배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경문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